낮은 산에는 낙엽이 썩지를 않고 썩지 않는 낙엽에는 벌레가 없고 벌레 없는 산에는 새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렇게 새들이 떠나버린 북한산에 떼지어 찾아드는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랍니다. 언뜻 들으면 그만큼 북한산의 생태 환경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까치는 벌레보다는 등산객이 흘린 음식 찌꺼기를 더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는 얘기죠. 휴가 때 산과 들을 찾으실 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밟아서 죽인 풀이 다시 그 자리에서 되살아나려면 꼭 3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요. 산은 우리가 가꾸기 나름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만보 킹스 중에서 Beautiful Maria of My Soul. Desearía morir cerca de ti. Un ardiente corazón colorea mi pasión, deseando compartir el sentir de este vivir. En las olas de este mar sueño en la eternidad con cada luna vendrás con la marea te irás en un caracol pienso hoy tu voz Marina de mi amor, de mi amor. Aunque estemos separados en un sueño angelical, si llego de nuevo a amar, no hay razón por qué cambiar. Temo yo permanecer sin ti en la eternidad. Lejos nos pueden separar, jamás pudiera olvidar tu risa celestial, tus besos, tu calor, la bella María de mi amor. de ser. La bella María de mi amor. Mambo Kings 중에서 Beautiful Maria of My Soul, 송파구 잠실 본동의 김보영 학생 잘 들으셨죠? 아, 작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 하면서 피셔킹을 적어주셨어요. 피셔킹이 아니라 이 Mambo Kings였습니다. 친구 미저리, 미저리에서 구저리로 변한 구경서, 머리에 물고기 세 마리를 얹고 다니는 전수진, 마이클맨 들어가면 다 좋아하는 이금희,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뺨치게 자는 임미경, 용파리를 꼭 닮은 이선숙, 꼬랑지 머리가 튀는 장동주. 이 친구들 모두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강남구 청담 2동의 금란여고 3학년 5반 구경서 학생. 이 구경서 학생과 서울 동작구 상도우동의 강은영 씨, 전주의 권민희 학생, 서울 서대문형무소 자리 근처에서 세미 씨, 여러분 모두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Fallen.

took the model and made a weapon. Took some throttle and the place I slept in. Took it all and now saying goodbye in the morning. Took the wallet with the cartley toss. Took the MyMac with the anvil cost. Took it all and now we're saying goodbye without warning. 지난 5월에 개최됐던 깐네 영화제에서 폐막날 클로징 영화로 선정된 작품이죠. 탁스가 페어, 중독된 사랑 가운데 앤더슨 세크리파이스, 그 음란한 좀 더러운 희생쯤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이 영화의 음악은 집시의 시간이랑 아리조나 드림에서 그 똑같이 음악을 맡은 사람인데요. 유고의 고란 브레고비츠가 음악을 맡았고요. 좀 전에 노래를 부른 사람은 스콧 월커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필로메네 에스포시토. 그녀는 최근에 프랑스 영화계에서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30대 여성 감독인데요. 그녀의 두 번째 영화인 이 중독된 사랑은 제목처럼 사랑에 중독된 한 젊은 여인의 사흘 동안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영심이 많고 작가 지망생답게 감수성도 뛰어난 패션 모델 페넬로페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너무나 틀린 이 두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서 헤어지고 말지요. 그 뒤의 영화는 제목처럼 중독된 사랑에서 해독되어가는 이 두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제 영화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물이라고 해요. 이 작품이 깐느의 폐막 기념 영화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연을 맡았던 이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의 무게가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이자벨 아자니, 우리한테는 좀 덜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배우죠. 이 신비의 여배우가 까미유 클로델 이후 오랜만에, 그야말로 5년 만에 선보인 작품이죠. 바로 중독된 사랑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 이 이자벨 아자니의 얘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녀가 19살의 청순한 모습으로 출연한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영화 바로코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옹스와 스와, 사람들은 서로를 본다. 마리 프랑스 음성입니다. 영화 바로코 중에서 On se voit, se voit, 마리 프랑스였습니다. 샹송을 들으면서 커다란 눈망울 하나 가득히 눈물을 담고 죽은 연인 제라르 드바르디유를 그리워하는 이자벨 아자니. 이 영화 바로코는 그녀의 열정적이고도 청순한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국내에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죠. 이자벨 아자니는 현재 프랑스 최고의 지성파 배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찬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녀의 깊고 신비한 눈동자,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그 신비로움은 결코 밝은 이미지가 아니죠. 마치 깊고 깊은 저 밑바닥 속에 소리 없이 잠겨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감독들은 이자벨 아자니를 출연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의 신비를 깃들이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테넌트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나 바로코의 앙드레 떼시네 감독, 또 노스페라투의 베르너 헤어조크, 포세션의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 이들 모두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버지를 불구로 만든 새 남자를 찾아서 그 위장 결혼까지 서슴지 않는 아주 집념의 여인으로 나오죠. 이자벨라 자니 주연의 사리의 여름, 라떼 마트리에 중에서 조다생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떼 앵디에. 자, 이자벨라 자니는 1955년생이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올해 39이네요. 그녀는 알제리아인인 아버지와 독일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프랑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지적인 여성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자벨라 자니는 13살 때 이미 몰리에르를 이해했고 14살 때는 작은 숫장수 르뿌티 부흐나라는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17살 때는 오디션 없이 특별대우를 받고 그 유명한 코메디 프랑세스의 정식 단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천재성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이런 그녀가 연기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마련하게 된 것은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 아델 H의 사랑이야기, 리스토아르 다델 아쉬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1863년 노마 스코티아 지방의 하이팍스읍. 밤늦게 한 여자가 이곳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카메라는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찾는 사람은 영국 기병대 중위 핀손이란 남자였죠. 여자는 밤을 새워서 핀손을 찾아 헤맵니다. 비록 긴 여행에 지쳐서 초라한 몰골이지만 빛나는 눈동자에 기품을 잃지 않는 여자. 그녀는 바로 프랑스의 낭만파 작가 빅토르 위고의 딸 아델 위고였죠. 그녀는 자신을 떠나버린 한 남자를 찾아서 대륙을 옮겨 다니면서 사랑의 열병을 앓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 실존 인물을 연기한 아자니의 모습은 연기자가 아닌 실제 그녀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릭 베송이 감독을 하고 크리스토퍼 람베르 그리고 이자벨 아자니 그녀가 주연한 영화 서브웨이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It's Only Mystery, 에릭 세라입니다. She thinks life is water. And love, love is a river. It's only mystery, and I'm dying here. It's only mystery, and I'm dying here.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e could dream of a grand evolution. We wouldn't have any more questions. There will be no more pretenders. Yeah. Use the love that I offer. Dreaming's my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영화 서베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에릭 세라였습니다. 이자벨 아자니는 원래 밝고 건강한 모습보다는 그 반대의 이미지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데요. 가끔 실생활에서도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기이한 행동들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터뷰를 기분 내키는 대로 취소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장립 고다르 감독이 미녀갱 카르멘을 찍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한 열흘간이나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촬영팀을 애태우기도 했답니다. 또 대표작의 하나인 사리의 여름,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출연 도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만두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발레리 카프리스키가 주연으로 대신 발탁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다시 출연하겠다고 소동을 부리기도 했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한 4, 5년씩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녀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마치 정설처럼 퍼지기도 했었죠. 또 영화 배우로서는 보기 드물게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우연히 찍힌 스냅사진 한 장까지도 특종감이 될 만큼 그녀의 사진은 희귀하다고 하죠. 89년 동경 영화제에 참여했을 때는 한 컷의 사진도 거부하는 바람에 역사상 가장 어두운 조명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녀의 좀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화 까미오 클로데 중에서 듣습니다. 포트레 초상화. 영화 까미오 클로델 중에서 포르토의 초상화였습니다. 이자벨 하자니는 아직까지 독신이고요. 널리 알려진 대로 까미오 클로델을 감독한 브루노 누이땡과 오랜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많은 작품에서 촬영감독으로 일한 누이땡과 사랑에 빠진 하자니는 79년에 극비리에 그의 아들을 낳아서 미혼모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는 곧바로 영화 사막 탈출, 이슈탈에 함께 출연했던 워렌 비티와 사랑에 빠져서 연인을 찾아서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프랑스인 위땡에게로 다시 돌아왔죠. 그 당시에 준비했던 작품이 바로 이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원작을 읽어본 아자니는 자신이 클로델 역을 맡는 조건으로 직접 제작사를 섭외했고요. 또 감독도 브루노 누이땡으로 그녀가 지명을 했죠. 그만큼 프랑스 영화계에서의 아자니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생활은 비록 누구도 간섭 못할 만큼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기이하지만 일단 촬영에 들어가면 그 누구보다도 완전을 추구하는 배우라는 것. 이것을 누구나 알고 또 믿기 때문이죠. 연기력 역시 천재적이죠. 그 천재적인 연기력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영화 까미오 클로데를 보면요. 그녀의 작품을 정부가 사업하러 오자 로댕이 꾸민 짓이라고 생각한 까미오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들에게 내 예술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또 로댕 집 앞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를 부르면서 병을 집어던지고 막 이런 장면은 아 정말 이 정신 나간 사람의 역을 이렇게 신들리게 연기할 수 있구나. 역시 아잔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만드는데요. 자, 그 장면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Personne n'empêchera de leur père. Personne ne m'empêchera de leur père. Personne ne m'empêchera de leur père. Personne ne m'empêchera de leur père.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이 까미유 클로델에서 아자니는 정말 뛰어나죠. 자신의 젊음과 재능을 다 바쳐서 로댕을 사랑하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여인, 까미유 클로델. 하지만 그녀는 이기적인 로댕 때문에 심한 피해망상 증세와 정신분열을 일으킨 채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인물을 그렸던 이 영화로 아자니는 세자르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극도로 섬세한 신경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이자벨 아자니. 그녀의 얼굴 속에는 뛰어난 감수성과 순수함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폭력, 광기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생활도 베일에 쌓였기 때문에 소문 그대로 신비한 여성이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만 서면 혼신의 정열을 영화 속에 쏟아붓는 타고난 배우기도 하죠. 그런 완벽한 재능 때문에 그녀의 이중적이고 괴팍한 성격마저도 독특한 개성으로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이자벨 아자니는 연기뿐이 아니라 노래도 참 실력이 뛰어난 배우라고 하는데요. 예, 세르스 갱스브로에 의해서 가수로도 발탁이 돼서 독집을 냈다죠. 바로 1983년에 낸 그녀의 독집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Le Mal de Luer,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자벨 아자니의 독집 음반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르마랭 데루의 마음의 고통. 노래도 정말 잘 부르죠. 자, 성북구 기름이동의 유주연 씨. 친구 민경이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또 대전, 여기 서대전이라고 소인이 찍혀있는데요. 보니까 우편이 없어 보내는 사람에다가 먼 곳에서라고만 적어주셨어요. 대전이면 별로 먼 곳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 일주일에 7번 정도 듣는 애청자라고 하셨네요. 자, 방학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낮에 천둥 번개 여러분도 다 보시고 다 들으셨죠? 조금 으스스했는데요. 이 번개 때문에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아 숨지신 분도 계셨고요. 또 그 억수같이 퍼붓는 그 장마비 때문에 여러 분이 돌아가시고 또 커다란 재해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그 지구촌 곳곳에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재해의 주말이라고 불릴만 했는데요. 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아주 찌는 듯이 더웠다가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려서 47명이나 숨졌다고 하고요.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홍수 피해가 있었고 또 코스타리카에서는 지진까지 일어났다고 하네요. 또 참 재밌는, 글쎄요, 재밌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스페인의 경우는 그 길거리 투어 축제가 해마다 열리잖아요. 이 축제 때 자그만치 70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 좁은 골목을 소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또 옆에서 뭐 놀리기도 하고 왜 그런 행사를 벌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상에서 어떤 탈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도 이런 축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장면을 다룬 영화가 있었죠. 바로 빌리 크리스탈이 주연한 시티 슬리커스였는데요. 이 중에서 한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제임스 잉그램이 부르는 Where Did My Heart Go?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쯤 어디로 가십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Never thought I'd see you cry, but now I know better. I've got to find a way. I don't wanna hear.